비달의 속은 속은 속은 되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병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하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자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합니마 무너진 사랑 타봐 물결이 살랑살랑 살랑대던 그날 밤 손가락 걸며 이별 말자고 울며 불며 맹세하니마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에다 모닥불을 질러놓고 지금 어디 행복에 잠겨있나 야멸찬님아 깨어진 검은 고향 봄바람에 실버들이 하늘하늘 하늘대던 그날 밤 세상 끝까지 이 같이 가자고 눈을 감고 맹세하니마 사나이 불을 뿜는 그 순정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사랑에 취해 있나 못 믿을리마 꺾어진 장미화야